제자반 두 번째 수업에 대한 그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그 본문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금요일 밤 11시 22분입니다. 날짜로는 7월 1일, 7월 첫날이죠. 그 2016년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또 하반기의 첫날 이렇게 제자반 두 번째 수업을 녹음하게 돼서 좀 뜻깊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번 강의 때 원래는 1장 1절부터 7장 38절까지 를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그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까지만 다루려고 했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 수업 때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원래 여섯 번의 강의로 마치려 했었는데, 뭐 아마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한 10번 정도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별히, 뭐 뒤쪽에는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의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의 어떤 핵심들을 담고 있고, 이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레위기를 통한 그 더 적극적인 해석들, 또 더 적극적인 어떤 적용들이 가능해지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축이 제대로 끼워져 있어야만은 자동차 바퀴가 빠르게 돌 수 있잖아요. 축이 헐거울수록 속도가 나면 날수록 오히려 진동이 심해지는 것처럼 요 내용들, 특히 1장부터 6장 7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예상했던 진도의 반의 반만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좀 보시고요. 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박스 친 부분들만 1장 그 1 구조의 1 백성들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일반 백성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보다 백성의 역할이 먼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제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박스 부분에서도 오늘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부분 이 세 가지만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고, 거기 좀 오타가 났죠. 그 속건제가 a guilt offering인데, 그래서 이제 S가 아니고 A라고 하는 거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업의 제목이 제사들의 규례들입니다. 말이 어렵죠? 제사도 어렵고 규례도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Regulations of Offering입니다. 실제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는 제사들의 종류와 각 종류별 제사들의 규례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사에 관한 규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예배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고, 또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등장하긴 하지만 4장부터 7장에는 여기서 4장부터 여기서 이제 4, 5장은 좀 교집합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두 부분으로 1장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 중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죠. 하지만 제사장도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속죄제나 속건제들은 제사장의 죄를 묻는,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제사장들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이렇게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본인들이 백성이 되, 본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4장과 5장은 교집합처럼 좀 이렇게 겹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의 규례들이 나오는데 4장부터는 이제 그 제사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1, 2, 3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제사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을 소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저는 요 1장이 이제 번제를 다루는 부분인데, 요 장의 제목을 저 나름대로 붙여보기로는 모든 제사의 밑그림, 모든 제사의 스케치라고 이렇게 뭐 제목을 붙여봤고, 그래서 기초와 목적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은 서론이고, 그리고 1장 3절부터 17절에는 제사 번제의 규례가 나오고, 그 규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소를 드릴 때나 양과 염소를 드릴 때와 그다음에 새를 드릴 때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그 1장 1절부터 2절 이 레위기 전체 서론, 그러니까 번제의 서론이기도 하고 레위기 전체 서론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바로 전의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이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을 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과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지는 것을 주제로 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속시키고 지속시킬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들도 거룩해지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고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뭐 술을 먹지 않는다든지 담배를 피지 않는다든지 십일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거룩의 핵심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던 그 순수하고도 완전한 어떤 신뢰, 상호간의 신뢰이죠. 그리고 순종, 그리고 헌신의 관계가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관계입니다. 어떤 거룩을 결코 종교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거룩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가 없는 거룩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쵸, 빈 껍데기 같은 거죠. 이제 할로윈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할로윈 호박을 가지고 할로윈 장식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속을 다 파냅니다. 호박의 속을 다 파내고 거기다 눈과 코와 입을 그리고 입을 이제 파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초를 넣죠. 말 그대로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정말 그 열매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알맹이. 알맹이죠. 물론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보호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껍데기 자체가 어떤 존재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했을 때 그 외적인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점점 율법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또 그 지식에 기초한 더 엄격한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 종교적 의무들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그 세 분의 상호 의존적인 그 관계, 독립적이면서도 일치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동적 관계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건 없이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뭐 탁월한 문명을 이루었다든지 뭐 비교가 안 되는 사회 질서와 시스템을 이룬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애굽의 억압과 착취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 뭐 국가로서 아무런 형태도 없는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 그 감사가 제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아래 말씀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서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입니다.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기초는 감사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어떤 그 제사의 기초와 제사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의 기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그 제사의 목적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롭고 선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그 모든 제사의 어떤 이 기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의 기초와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이제 그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교만과 탐욕, 또 그로 말미암는 불순종과 나태함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이 레위기는 이야기가 거의 없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일방적인 계시이죠. 하지만 그 레위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두 번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야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나태함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죠. 사실 성경의 거의 모든 내러티브는 이처럼 그 교만과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내러티브가 주된 내용들인데, 역시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또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언약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그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현재를 관통해서 미래로 이어져서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기초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 없는 넘어짐과 실수에 대한 겸손하고도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자신과 공동체를 갱신해가는 그 과정 전체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 안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에 대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새로워지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탁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은 맨 아래 이 페이지 맨 아래인데요. 레위기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포괄적인 종교적 제사제도와 사회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고든 외남 주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는 제사는 레위기뿐 아니라 성서 전체에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헌신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를.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은총을 악용하게 돼서 그 은총이 우리를 더 망가뜨리게 되죠. 이 제사라고 하는 어떤 대가 또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 그 재물,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 등장하는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와 고운 가루와 여러 재물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의 상징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제사 제도의 의식에 있어서 거의 공통적인 의식이 안수의 의식이거든요. 안수. 그 안수의 의식이 유일하게 없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 물론 그 소제에는 다른 형식의 안수가 있죠. 다른 형식의. 그러니까 이 소제,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는 재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나와 재물을 동일시 이렇게 그 동일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재물이 바로 나입니다. 재물을 드리지만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 고기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떡과 포도주로 하셨죠. 포도도 역시 곡식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의 피를 마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소제에서의 안수의 의식은 그거를 먹는 거죠. 물론 제사장이 먹습니다. 물론 거기서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제에도 엄밀히 따지면 안수의 의식은 있죠. 하지만 그 안수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 안수의 의미, 그러니까 동일성의 의미를 가진 다른 방식은 소제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의 기초는 감사이고 그 목적은 헌신이죠. 그리고 그 헌신의 어떤 그 절정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그 주석 8번에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위에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이건 또 레위기 19장에 가서 요 레위기 19장 말씀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은 뭐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은 일단 모든 제사의 어떤 그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완성. 그 속죄일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 속죄일을 다루는 말씀이 레위기 16장인데 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여기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 좀 이제 그 세디스트 같은 표현인데 과학적인 표현이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deny yourself입니다. You must deny yourself.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영어로 deny yourself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말하는 그 제사의 그러니까 이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연단해야 된다, 단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뭐 심지어 진짜 뭐 게임도 연습을 하잖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 라나사모 핸드폰 영상에 그 영상이 있어서 종종 그 영상을 봐요. 라나하고 그 한이가 배밀이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그러니까 뭐 길 때죠. 걷기는커녕 길 때인데 그 매트에다가 배를 대고 팔로 마치 윗몸 일으키기를 하듯이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죠. 푸시업을 하듯이 상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앞뒤로 몸을 흔들어요. 그러고 앞으로 갈 때 팔을 빼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자빠지겠죠.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밀이를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배밀이를. 그러니까 그 매트 끝에서 매트 끝까지 뭐 3m도 안 되는데 그거를 가는데 한 1시간이 걸려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지금 한이가 걷고 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신 것 같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었던 것 같고 태어나면서부터 뛰었던 것 같죠. 요즘에 한이가 많이 하는 연습이 한 발로 서는 거예요. 한 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수경 목사님은 한이가 발레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이한테, 한이가 요즘에 충분히 말 알아들으니까 발레하고 싶냐?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로 서는 연습을 또 해요. 우리가 한 발로 서는 거 쉽잖아요. 깽깽이도 하고. 옛날에 우리 자매들은 고무줄 할 때 많이 하셨죠. 그 한 발로 서는 것도 연습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의 이 연단,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연단이 없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경건의 연습이죠. 경건의 연습.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뜻은 이 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제사의 본질적 요소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데 있다. 그 사무엘하 주석 9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뭐 이 땅은 차치하고 먼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면, 아니요, 열망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난 열망하고 있는가? 그 열망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거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답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그 과정 역시도 저는 믿음으로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배제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그 모든 뭐 쉽게 얘기해서 성화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어떤 도우심과 우리 안에서 도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것들로 우리를 충동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없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저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가 있어요. 신학생들에게. 그때 했던 그 고백이 제가 설교 때 종종 하는데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고백을 했죠. 펠릭스 쿨파. 이 펠릭스 쿨파는 복되다 죄여입니다. 복되다 죄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수환 추기경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신앙 안에서 발버둥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역시도 주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죠. 믿음은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그이 제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역정에 여정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가? 훗날 말라기 선지자는 흠 있는 짐승을 바쳐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힌 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구약 시대의 고기는 큰 부자에게만 허락된 진귀한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15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요 레위기 말씀보다 성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로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이 고기, 소와 양과 염소는 아주 진귀하죠. 심지어 비둘기도 굉장히 귀해요. 그 정글의 법칙에 보면은 그 정글에서 뭐 물고기 사실 손바닥만 하죠. 이거 무슨 원양어선 타지 않으면 큰 고기 잡을 수 없거든요. 뭐 기껏해야 그 근해에서 작살로 잡는 고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손바닥만 해요. 사실 우리가 배부르게 배를 좀 채울 수 있는 고기는 조류인데 사실 조류. 비둘기도 사실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사의 재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나 사실 소를 바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헌신이죠. 엄청난 당시에. 또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저를 잘 알지만 제가 뭐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 너희들의 삶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물며 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로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물론 이 풍요와 부요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할지 그 의미는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1절과 2절에 대한 결론에서 결론적으로 제사란 감사를 기초로 하고 회개의 열매를 목표로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시며 그분의 기쁨은 제사의 효력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정서는 궁극적으로는 기쁨입니다. 레위기는 기쁨의 책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머리 아픈 책이 아니에요. 졸리운 책도 아니에요. 레위기의 정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기쁨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제사의 효력인 속죄의 보증이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도 전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기쁨의 책으로 우리들이 좀 발견해 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